나를 보고 살면 내가 도둑이 사람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단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도 토마스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만남 때는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걸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삐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네들이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믿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손을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라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야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토마스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다고 기뻐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이 아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 예수님 이 사람들 잘못 본 걸 거야 나 내가 직접 보고 전 것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은가요? 세상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보지 않고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세상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뭐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믿나, 그 성경도 누가 다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초가 누군가 여기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닌 무슨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기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여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아 누군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갖다 놨구나 라고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아 나는 누군가 이걸 직접 만들고 있는 걸 봐야지만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이런 이 여기 있던 이 물건 자체가 예,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던가요?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뭐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랑을 꺼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충분히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또 아픈 병원도 데려가다 주고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들을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희생들 하고 있는 거를 아이가 다 보고 있잖아요. 뭐 그 사랑이 막 몸으로 소름 끼치도 느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지만 뭐 하느님 자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선포들이 있습니다.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토마스도 자기랑 같이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건 어떤 것은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왔고 또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여기서 직접 2000년 전에 거기 있어갖고 그걸 봤던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또 그 깊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깊은 소식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오늘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해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도 이 자기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기쁨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00년에 있었던 그런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났던 예수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선포하고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지금 보지 않고도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그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주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언해주고 있는가?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증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